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정비서로 높이 초대되신 19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1돌세 저만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독성연구 발표 모임이 6일 평양의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령유 동지와 여명일꾼들, 시안의 여명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초대되신 19돌과 당 창건 71돌세 저만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경축모임이 6일 평안북도 령천군 장산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